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와 적십자회 창립 70돌 기념 모임에 참가한 외국 선임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선임들은 과학기술 전당, 옹유아동 병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